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는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남아 나는 이 공간 데울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남아 남은 이 공간 배울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의